너의 생각들이 날 힘들게 하고 너의 그림자란 벗어날 수 없어 헤어지고 나서 생각하면 참 웃기지 왜 새어나간 걸 같아 정했었던 분위긴 동시에 궁금한 건 언제부터 난 너만 보면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가면을 난 썼던 걸까 처음 만났을 때와 넌 다르지 않다며 날 설득시켰지만 난 말을 믿지 못해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방어하면 널 쳐냈어 왜냐면 어느 날서부터인가 넌 나 위에 꿈이지도 않았고 원래 가고 싶어하는 곳도 가지 않았지 늘어가는 짜증 수발들듯 전부 받았지 어느새 너무 당연한 인간이 됐어 선물을 사지도 착한 문자를 보내도 어느새 너도 나한테 당연한 사람이 됐어 태도를 바꾸고 화장을 다시 고쳐도 너의 생각들이 날 힘들게 하고 너의 그 문제라서 90일도 가지 못해 이기적이지만 난 이상하니 창피해 그렇게 좋다고 매일 볼 때는 언제고 나중에 자는 척으로 했었던 원맨쇼 내가 그렇게 영혼이 없었던 사람이었나 나 정말 널 사랑하긴 했던 걸까 근데 너도 질렸잖아 넌 또 왜 그래 널 안으면서도 밀어내고 싶었어 everyday 난 너랑 결혼할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설마 나를 찾겠다 뭐? 도대체 왜 너는 아직 날 괴롭히는 거냐 외국으로 제발 가줘라 네가 불행해서 내가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내 근처에서 있다는 것 그 사실로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무거워 난 아직 널 잊지 못했나 봐 제발 터져줘 너의 생각들이 날 힘들게 하고 너의 감정을 믿지 못해 정이라는 건 어느새 날 가두는 족쇄 이 감옥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 의심만 품고 널 대했던 건 나 그건 인정하지만 이미 늦었잖아 이제 와서 이러면 너에게 훗날 우스운 남자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반대로 나도 널 존중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둬 Goodbye 너의 생각들이 날 힘들게 하고 너의 그림자란 벗어날 수 없어